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쯤하여 오비앙드게마 무바소고 족도기네 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.